추억 속에 산다는 그 아이의 말처럼 나도 강물 따라서 말없이 걷고파 잔잔한 물결이 왜 조약돌을 던지면 내 어린 적 일들이 또다시 생각나 강길 따라 달리던 이후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원 한강바람이 나의 뺨을 스치면 나도 몰래 그 시절 그리워진다네 살며시 미소 짓고 달려오던 그 애도 이젠 어른이 되어 강물 따라 갔다네 강길을 따라 달리던 기분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속에 산다는 그 여인의 말처럼 나도 강물 따라서 말없이 걷고파 잔잔한 물결 위에 조약돌을 던지면 내 어릴 적 길들이 또다시 생각나 강길 따라 달리던 기분 세월이 흘러가도 잊을 수가 없어요